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6월 29일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위원회가 6월 28일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 회고 남아프리카 위원회가 6월 30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형령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업적 토론회, 강연회, 사진 전시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추석 회고 말레이시아 위원회 결성식이 6월 2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됐습니다.